50 languages. 88. 88. صيغة الماضي للأفعال الواصفة للحال رقم 2. 조동사의 과거형 2. 조동사의 과거형 2. لم يرد ابني اللعب مع الدمية. 제 아들은 인형 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인형 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يرد ابني اللعب بكرة القدم. 제 딸은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딸은 축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لم ترد زوجتي أن تلعب الشطرنج معي. 제 아내는 저와 체스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저와 체스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يرغب أولادي القيام بنزهة. 제 아이들은 산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은 산책하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يريد ترتيب الغرفة. 그들은 방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방을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يريد الذهاب إلى الفراش. 그들은 자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러 가고 싶지 않았어요. لم يسمح له بتناول البوضة. 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됐어요. لم يسمح له بتناول الشوكولا. 그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됐어요. لم يسمح له بتناول الملبس. 그는 사탕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는 사탕을 먹으면 안 됐어요. سمح لي أن أتمنى شيئا. 저는 소원을 말해도 됐어요. 저는 소원을 말해도 됐어요. سمح لي بشراء ثوب. 저는 제 원피스를 사도 됐어요. 저는 제 원피스를 사도 됐어요. سمح لي بتناول حبة شوكولا. 저는 초콜릿을 가져도 됐어요. 저는 초콜릿을 가져도 됐어요. هل سمح لك بالتدخين في الطائرة؟ 당신은 비행기에서 담배 피워도 됐어요? 당신은 비행기에서 담배 피워도 됐어요? هل سمح لك بشرب البيرة في المشفى؟ 당신은 병원에서 맥주 마셔도 됐어요? 당신은 병원에서 맥주 마셔도 됐어요? هل سمح لك بإدخال الكلب إلى الفندق؟ 당신은 개를 호텔에 데려가도 됐어요? 당신은 개를 호텔에 데려가도 됐어요? خلال العطلة المدرسية سمح للأطفال البقاء في الخارج لفترة طويلة. 휴일 동안 아이들은 밖에 오래 있어도 됐어요. 휴일 동안 아이들은 밖에 오래 있어도 됐어요. وقد سمح لهم اللعب في صحن الدار. 그들은 뜰에서 오래 놀아도 됐어요. 그들은 뜰에서 오래 놀아도 됐어요. كما سمح لهم السهر طويلا. 그들은 늦게까지 안 자도 됐어요. 그들은 늦게까지 안 자도 됐어요.